참기 힘든 지난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던 과거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몰랐지만 노래 같이 할래요? 거쳐 웃으면 700원! 아니 200원 넘고 해요! 오늘은 라이브! 아 라이브는 200원 뭐예요? 자 라이브! 거쳐! 오늘 라이브! 출발! 거쳐!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던 과거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몰랐지만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걸 박현빈, 허경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.